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매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뭐 태평성대는 고사하고 말이죠. 무슨 좀 환란이라도 좀 없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뭐 뒤죽박죽 난리 법석이란 말이죠. 누구나가 다 사람이라면 안전하길 바라죠.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그 정도만 누려도 말이에요. 그래도 살것 같단 말이죠. 계시록 6장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인간들이 그저 약속으로 우리 이런저런 종류의 혹은 모양의 형태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평화 조약 같은 거 맺는 거죠.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 종이 조각을 찢어버렸을 경우 어마어마하게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계시록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하늘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걸 원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아유,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국정이 예를 들어서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뭐 조그만 나라, 아프리카에 인구도 별로 없고, 뭐 국가에 힘도 별로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의 국가 수반이라고 할지라도, 뭐 스케줄 있잖아요. 뭐 일정을 뭐 오늘 짜고 내일 짜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중일 정도면은 국가 수반이 만나고 하는 그런 일정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계획하고 결정해서 뭐할 텐데 말이죠. 한중일 정상이 만나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틀어버렸죠.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뭐 얼마 동안에 외국 투자자가 무려 1조 원이란 돈을 빼내갔답니다. 물론 뭐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채권이 매력이 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뭐어3뭐 75%라든가 5%라든가 이자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한국 채권 사시겠어요? 미국 채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당연히 미국 채권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5%다 그럼 한국에서는 5.5, 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 채권 사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이제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금리를 이미 올렸나요? 아니면 올리겠다고 말만 했나요? 아무튼 그 이유도 있겠지만 찌라시가 그런다면서요. 증권시 찌라시가 이 투자자들이 우리가 투자한 돈의 일부가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들어간 것이 사실이냐? 뭐 이러고 떠났다면서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것 같고 그 난리가 난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여기가 이제 토요일 저녁 8시예요. 한국은 11시죠. 여기 이제 저녁 8시인데 토요일 내일 아침 6시 10분 비행기로 제가 LA를 갑니다. 호주에서 계시는 우리 작은 자 성조님이시죠?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이 가족 여행을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서부 여행을 이번에 하신다고 그래서 LA에 도착하시고 샌프란시스코 가셨다가 뭐또 어디 다른 라스베가스 가셨다가 뭐 아마 그렇게 귀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미국 땅이 크더라도 미국까지 오셨으면 제가 한번 뵈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6시 10분 비행기로 LA로 갑니다. 근데 LA에 내일은 안 계실 거고, 아마 이전에 저한테 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아마 지금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차로 라스베가스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큰 딸이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좀 이따가 이제 겨울방학 하니까, 미국은 겨울방학이 짧아요. 이게 집으로 오겠지만, 그래도, 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 집사님 뵈러 가는 김에, 우리 그 큰딸아의 얼굴도 보고, 그리고, 차를 이제 빌려서 말해요. 라스베가스로 가면, 내일 그, 저녁에 여기 시간으로, 밤에 한번 뵐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피곤하고 그러시면 이제 뭐, 그 다음날 뵙는 거로 하고,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오신다고 하는데 아침 몇 시에 출발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 한 12시간 운전해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서지 않고 12시간이면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군것질 거리도 잠시 또 사서 먹고, 뭐 이러려면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6시에 출발 못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하시면 내일 굉장히 늦게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뵙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금 일찍 도착을 해보려고 해요. 뭐 일찍 도착해야 저도 뭐 저녁 때나 될 텐데, 우리 큰아이랑 거기서 이제, 아침 점심을 같이 보내고, LA는 여기보다 2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가 10시면 거기가 8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6시 10분에 출발해서 거기 시간으로 원래 3시간이나 비행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3시간 혹은 3시간 10분, 3시간 20분 이렇게 걸리는데 내일 제가 타는 비행기 3시간 20분, 아니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 시간이 7시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큰애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점심까지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를 우리 둘째가 아직 졸업을 하질 않았는데,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친구들은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 학기도 가지 않고 말이죠. 사우스웨스트라는 비행기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치고, 이제 학교 한 학기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짜표를 막 주면서, 자꾸 가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은 일을 하는 날인데, 보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LA로 따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제 나이나, 또, 저보다 좀 되신 분들은 다 같은 경험이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말이죠. 이런 기회를 좀한번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 같은 학교 졸업한 친구하고 놀고 있고, 내일 이제 LA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딸아이랑 6시간 운전을 해서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데이트를 하는 거죠. 딸하고 둘째 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집사님 네 분, 가족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제가 다시 LA로 와요. 와가지고 우리 웹사이트 보면 오직 은혜로라는 그 닉네임으로 이렇게 댓글을 좀 다시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LA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화요일 날 만나고 점심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비행기로 오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덕분에 말이에요. 여행을 또할수 있게 됐습니다. 2박 3일 아주 꽉찬 3일로 여행을 하기로 했고 내일 출발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뭐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사 먹고 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제가 그 여러 그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큰 교회들을 그 홈피에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닥치는 대로 큰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한국의 10대 교회 그랬더니 2007년인가 2000 뭐몇 년도 없게 있더라고요. 지금 좀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이에요. 다. 그 교회들 그 홈피에 들어가서 그뭐 설교를 다 들은 건 아니고 그냥 한 서너 편만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설교 한 편당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빨리 그 속독하듯이 듣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패스트포워드 하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보고 탁 해서 들어보고 해가지고 한 편을 한 5분 정도씩 해서 한 서너 편, 너댓 편 이렇게 들어보고 설교 제목들을 쭉 살펴보고 또 어느 교회는 설교 본문을 같이 설교랑 본문이 아니라 설교 내용을 이렇게 그 타이프를 쳐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쭉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 작금의 2016년 대한민국 상황을 언급한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데서 가끔 툭 불거져 나오는 그, 유명하신 한국 기독교계의 그, 목사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럴 때에, 뭐, 시국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사나 교회들이 시국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일기를 써야 한다. 이러고, 또, 제가 마켓에 가려고 한게 아니라 마켓 근처에 누구 사람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한번 설교 그 CD들 쭉 봤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 정말 그 총체적 그 난국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기강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린 그런 그 때인데,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조용합니다. 아니면 좀 양심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기는 해도 목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 뉴스앤조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일반 언론에는 전혀 나오질 않죠. 일반 언론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입에서 내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있고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또 지금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말이죠. 요즘에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신자들은 이래선 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막, 전체는 아니고, 보니까 뭐 칭의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끼리 무슨 세미나가 있었느니 컨퍼런스가 있었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더더 이론적으로 잘못되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이전부터 잘못되어져 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나오는데 이전부터 잘못되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 선교사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의문을 나타내고 뭐또 그들의 실제의 민낯을 말하면서 이래서 뭐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미국의 그 미국 기독교 그러니까 근본주의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서 16세기에 경건주의가 나온 것처럼 그 19세기에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태동을 하고 그다음에 크게 꽃피웠거든요. 그리고 세계 서방 기독교계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확산됐는데 이 근본주의의 특징 같은 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신 분은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이전에 조선에 들어온 그 서양 그 선교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그 믿음의 선진쯤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사실을 민낯을 살펴보면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뭐 노예를 팔아먹었던 브로커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잠잠하고 또 일부가 이제 이럴 때에 타나서서 말이죠. 그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여전히 세상 임금에 대한 그 열광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교회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말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주로 되겠는데 이들이 이제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그 비판의 말들이 양도 적고 질도 많이 떨어져 보여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있어서 흰옷 입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한국 기독교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친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몇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대교회.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차피 복음은 씨로 뿌려지는 거죠. 마태복음 보아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가 돼서 씨앗이 이렇게 한국 땅에 뿌려진 거예요. 한반도 땅에 뿌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뭐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 나는데 뿌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뿌려졌단 말이죠.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커졌는데 이것이 하늘의 부흥을 이룬 것이냐? 요즘에 이것이 심각하게 의심이 가지죠. 전 이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것은 하늘 부흥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왔고 지금은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웠었죠. 아무도 편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툭 한반도 땅에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던져졌는데 말이죠. 제가 이 일곱 교회를 말하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그 교회 말고, 그랬죠? 능력도 쥐뿔도 없는, 그리고 순교나 당해서 예배가 막 폐해지기도 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고 나머지 다섯 교회, 이 다섯 교회는 제가 그 교회가 망가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교회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낸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쭉쭉쭉쭉쭉 무너져 내려가지요. 그 첫사랑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빈 공간에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과금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꼬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교회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침상에 더러운 그 이세벨과 나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치는, 입에서 내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더라.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네 번째 단계,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치시기 전, 그 바로 전 단계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답답합니다. 아, 그렇게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말이죠. 아, 그다음에 고지론 같은 거뭐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뭐 여기선 두손 전도법이라고 또큰 교회가 하나 침례교회가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별의별 거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렇죠.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과연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늘 평화.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트랜스폼 거듭나졌다라고 하는 건 내 속사람, 즉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원수, 에니미가 됐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다시 회복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선한 사람.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걸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는, 이것이 설사 사건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음욕만 잃어도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은, 그죠? 사실은 실제로 그것을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제로 어덜터리라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품는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범죄를 졌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공모자들이죠, 사실은. 내부자들이고 지금 언론이나 학계, 그다음에 친일 잔재 세력이죠. 그리고 이 친일 잔재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보존됐죠? 군사 정권, 미군정에 의해서 보존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군정만 종식을 시켰죠.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을 한반도 남쪽, 우리, 나라에서 행세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친일 세력을, 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그 핵심 세력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키워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각 분야에서, 심지어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 분야에서도 친일 잔재 세력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반도 땅에서 척결이 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내부자고, 이 사람들이 서로 공모해서 일을 하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성남시장이 이재명 씨가 뭐, 막그 연설을 하던데, 박근혜는 그냥 인형이다. 인형이고, 박근혜를 제거하고 이 새누리가 다시 재집권을 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그 재벌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씨는 그 캐톨릭 신자인가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경적 이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죠.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고 이 일은 사실은 이미 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었다. 그렇죠? 이미 이러한 일을 충분히 지금까지 벌여왔었고 계속해 왔었는데 우리는 그냥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였었죠. 정말 풀을 뜯어 먹고 살았고, 나무 껍질 먹고, 뭐, 송진 먹고, 그러고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대찌개라고 미군에서 먹다, 그 잔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먹다 남은 소세지, 뭐, 빵, 뭐, 쪼가리, 시레이션 먹다 남은 거 버린 거, 막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냥은 못 먹겠으니까 쉰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게 뭐, 24시간이 미생물 생기는 건데, 뜨뜻한 여름 같은 경우 뭐, 반나절이면 버린 거다 상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푹 끓인 게그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먹고 살았단 말이죠. 1975년까지 북한보다 못 산.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준. 필리핀 정도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던, 대한민국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자리를 꾸준하게 잡고 있었던 사회 각 영역에서 말이죠. 그런 친일, 악질 친일 잔재 세력. 이 잔재 세력들이 나름대로 그 한국 전체 사회의 상부를 틀어지고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서 늘상 그들이 권력을 사유해서 사익을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계속해서 있었고 이번이 정말 크기로는 가장 큰 사건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아주 나라를 찜쪄 먹었으니까 대한민국의 대의정치잖아요. 지금 대의정치인데 대의정치의 최고 수반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자리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그것도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니까. 우리 작은 자 교회가 흰옷 입은 자가 되시자고요. 그렇죠?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고,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죠?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고, 이제, 어제 그제 보니까 또 뭐, 북풍, 뭐, KBS 있단 데서, 종편 있단 데서 조금씩 날리던데 말이에요. 그래도 촛불이 흔들리지 않더라. 촛불 민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번에 그200뭐 몇만이라든가 200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서울에서만 150만인가 160만 모였다 그러고 지금 이제 6번 이런 일이 있는데 갈수록 커졌어요. 제일 처음에 그 3만 정도 모였죠. 그런데 지금 200 몇십만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도 좋아요. 이럴 때그 하나님 전하기도 좋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드리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분별하기가 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을 먹을 망정에 크나큰 박해를 당하지 않고도 뚜렷하게 내 신앙의 절개를 팔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요,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 토양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초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네요. 단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과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볼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일곱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 교회를 모델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터미널로지는 두 개가 있어요.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터미널로지 두 개.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도가 머리세시고 신자가 지체된 우주적 교회, 유기체로서의 그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지역교회라서 어중이 떠중이 신자와 더불어서 다 몰려있는 어떤 공동체, 이걸 그냥 교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 어떤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 목사를 자기들이 뭐 지금 현대로 치면 각 교단이 자기들 방식으로 목사를 만들죠. 라이센스를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침례교회는 뭐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미국의 남침례교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양이 있어서 그 양이 목자라고 하면 그러면 목사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그 MDiv까지 하고 목회학 MDiv 하고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 봐서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목사 고시 봐서 붙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목사를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는 목자죠. 그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yes, sir! 그러고 내 양을 먹이는 그 목자. 그렇죠. 참 목자, 목자는 한 분이시고, 그 목자 일을 맡아서 하는 종,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목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르죠. 지금 현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목사, 목자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목사가 영어로 pastor인데, pastoral care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도 하죠. 이건 모두 다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같이 나누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모든 분들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 예를 들어 선생은 먼저 배운 자잖아요. 먼저 배운 자가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가르치는 거 이것도 패스트로케 목양 목회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목자적 삶을 다 살아야 하는 거죠. 목자로서의 삶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 그냥 교회 간판 걸고 건물, 어떤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라이센스 패스터를 고용하고 해서 하는 그 유기체가 아닌 지역교회에서 교회. 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아, 235번이 모였군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작은 자 교회가 너무 지금 땅이 좋아졌다. 땅이 좋아졌다. 전도의 선교의 토양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개독교 욕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지금 한국의 기존의 통합, 뭐 합동, 무슨 기침, 기아성, 뭐 감리교, 이 사람들하고 정반대로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들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기총에 속해 있는 한기총 주장, 그리고 한기연 주장, 이들과 반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쉬워졌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막 설득해야 하고, 뭐, 복음이 이렇고 저렇고, 뭐, 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때는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의로운, 행동을다가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불의한 세력이 너무 뚜렷하게 불의임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불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다윗이 돼서 물맷돌을 던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또더 힘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쓰러진 골리앗을 밟아버리고 말이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큰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따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말이 거칠어요?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하셨죠. 구약시대 내내 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다거나,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자의 삶의 모습이 혹은 성격이 어때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죠. 신자라고 해도 어디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산다라는 거죠. 어떤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 악을 무찌르는 거죠. 그렇죠? 불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주틀을 밟아버리시듯이, 그래서 그 분노의 잔을 엎어버리시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물맷돌을 들고 던지는 거죠. 그 불의한 세력에게.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었을 때 일곱 족속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는 코로 기식하고 있는 모든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열 개의 재앙 있잖아요. 열 개의 재앙이 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고, 마지막에 열 번째 장자 재앙까지. 그러니까 아예 삼족을 멸해버리는,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어떤 장자를 통해서 왕권을 계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장자재앙을 내리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 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이라는 어마무시한 재앙까지도 내리신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육신의 그 목숨을 제거해라, 이런 말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 우리 초비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등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어떻게 보기님? 여러분, 재벌 해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슨,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인생 요 정도 살고 또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민주화는 재벌 해체가 시작점이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벌 해체가. 그리고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그 재벌 해체라고 말하면 회사들을 전부 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벌과 같은 이런, 이런 구조, 이 구조를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벌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나쁜 것이 분식회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로 해서 정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보니까 뭐 미국도 요즘에 하더라고요. 조지 부시 되자마자 뭐 앤론에서 걸리고 그런 거 보니까 미국도 이제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경제 정의를 실천을 하려면 재벌부터 부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재벌의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 내에서는 대형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온누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지교회라는 거 있죠? 지교회. 근데 우리 그 재벌들 보면 문어발식 확장하잖아요. 삼성이 7개 회사가 있죠. 아, 7개라네. 70개. 그렇죠? 70개 회사가 있대요. 삼성그룹에. 미국은 GM 안에만 회사가 여러 개가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문어발식 확장한 게 아니라 공용 기업을 잘라서 완전히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회사들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엔 빅3라고 해요. 큰 회사 3개. 오히려 일본보다 더 회사가 작죠. 그런데 그차 회사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올즈모빌이라는 것도 있고, 뷰익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 잘 팔리지 않지만, 저 미국 처음 왔을 땐 뷰익이라는 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뷰익이라는 회사도 있고, 올즈모빌이라는 회사도 있고, 크라이슬러인데, 뭐, 다치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집도 따로, 우리 집차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따로, 자기들이 그 회사를 매니지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교회들도 이와 같이 지교회 이러고 두고, 가장 그 악랄한 모습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죠. 그래서 지교회의 교인들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의도로 못 가는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제가 어디 13개 있다는데 지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요일 날 조용기에 그 설교를 큰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목사는 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참나. 그렇죠. 황제. 그렇죠. 황제 목사. 왕회장 같은 거죠. 왕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지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교회가 지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오정현의 그 종교적 권세가 이 독재 국가의 그 독재 정권 뭐 똑같잖아요. 독재 국가 뭐 대통령 중심 뭐제 그런 국가의 대통령 같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이번에 뭐 삼성이 뭐, 아유, 저도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 경영권 뭐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뭐돈 몇십억밖에 안 들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전환 사채? 아, 전환 뭐라 그러나요? 전환 사채가 아니라 전환 뭐라고 하던데, 뭐 그딴 거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만들었대요. 뭐 주식이면 주식이고 또 몸은 뭔데 이걸 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희한한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는데, 그게 뭐 굉장히 그 뭐야 비싸게 팔렸대요. 삼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팔 때는 뭐 사들일 때는 뭐 얼마 뭐 아주 굉장히 적은 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17만 얼마짜리를 뭐만 얼마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 얼마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그걸 싸그리 사들이고 이재용 누이가 뭐한또 일부 사들이고, 그런데 그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는 다시 또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죠. 몇백억으로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지분 확보해서 이재용이가 뭐 그렇게 자리에 등극하고, 이런 그 아주 악랄한 수법을 썼다 뭐 그러는데, 그런 그 회사 내에서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주식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지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의 그 구조가, 교회 구조가 지금 이게 어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높낮이가 없이 그각 지체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분이 다르다고까지 일반 그 교인들이 믿어버리고, 목사는 신분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신분이 다르다라고 거의 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 잘못된 거라 그냥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분이 다르다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는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officially 공적인 일을 담당할 때만 목사지, 24시간, 주치를 24시간 내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목사 마누라들이 자기 남편한테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이거 정말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 그렇죠? 그 어머니들도 아들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도 공식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목사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 잠깐 동안 목사로 사는 거고, 자연인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인 황순기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신분부터 다른 거로 하고, 교회 내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한 재벌 구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재벌과 재벌은 전 다른 나라는 없대죠. 일본만 해도 일본에서 재벌이라는 그 단어가 시작이 됐다는데 60몇 년도에 끝나버렸대요. 더 이상 일본에서도 재벌은 없답니다. 이 세상에 재벌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데, 그 미국은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초비님이 대형교회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예,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작은 자유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기를 다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당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분들이죠. 우리가 당했었잖아요. 저도 당했었거든요. 저도 당했고, 그래서 저도 어이석은 충성 봉사를 교회에서 했고, 헌금 중독돼서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헌금 먼저 떼어내면서. 왜? 이것은 하늘에 올려지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창고를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할것 같으니까 헌금을 내면서 기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헌금 중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삥을 뜯기는데 기쁜 거죠. 마약 중독된 것처럼 헌금 중독된 거예요. 흰옷 입은 자몇 명이라도 남은 교회가 될수 있는 걸까요? 흰옷 입은 자몇 명이라도 남은 교회는 교회가 될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예, 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 같은 어떤 교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주적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아니죠. 흰옷 입은 자들만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말을 하고 좀 넘어가 봐요. 어차피 이게 되게 큰 이슈니까,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실제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천국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거를? 천국을 부정할 근거를,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현재를 사는 사람이든, 미래에 살 사람이 천국을 부정할 근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천국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천국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부정할 만한 근거를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믿기 싫은 거. 그냥 믿기 싫은 거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그 체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교육 체계는 증명을 필요로 해요, 사실. 증명. 그래서 증명을 원하는 것이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증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천국은 증명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도 증명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천국을 부정할 근거가 일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실제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죠. 그럼 천국 있다고 증명해 보세요. 못합니다. 못돼요. 못하고 그냥 나의 사는 것을 보면 짐작은 할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신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신 요한복음 의 말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시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18장 등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천국을 보아도 그분 역시 비유로 천국의 성격 등을 말씀하셨지 천국을 증명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도 증명하지 않았는데 감히 천국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도 하지 아니 않으신 것을 자기들이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극락과 같은 세상일까? 같은 세계일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인 구원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극락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극락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무릉도원도 아니고 뭐 유토피아도 아니고 샹그릴라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 극락과 다르죠.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재하는 유일하신 창조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고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세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활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윤회의 고리를 끊고, 뭐, 무슨 반열이더라? 또 까먹었네. 뭐라 그러죠? 열반의 경제 든 사람들. 열반의 경제 들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랑은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아,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고, 또 그분의 은혜로 인간이면 누구나가, 처하게 되는, 죄인의 상태. 그렇죠? 그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의롭게 되는, 의로워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죄가 벗겨지고, 은혜로 형벌이 면케 되는 거지. 뭐, 어디에 어떤 장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내가 열심히 거기를 막, 뭐, 샹그릴라로 막 찾아가서 거기 살게 되거나, 무릉도원이 저기 중국 어디에 있는데, 거기로 막 가서 살거나, 아님 진시황처럼 불로 쳐먹고 그냥 오래 길이길이 살거나, 뭐 아니면 인간들이 고안에 내에서 가만히 보니까 법을 요렇게 저렇게 가장 줄여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라는 세계라거나, 뭐 티벳 어디쯤에 있다고 하는 그 샹그릴라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도솔천도 아니고. 또, 뭐,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참신이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정말 선한 것만, 악한 것이 없고, 악한 것 때문에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불의한 것들이 싸그리 제거된 그와 같은 세계,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선교로 교회 짓는다 벽돌 한 장에 3만 원씩 했는데요. 저는 두장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6만 원이면 약수합니다.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10억,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기가 북한에 다녀왔군요. 그러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서울에 인공기가 휘날릴 것이다. 이딴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2장, 19장하고 21장을 주로, 19장을 주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로 오늘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서부터 몇 절인가, 한 9절? 10절?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19장 보면, 10절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한 부분인데, 이렇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보면은,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실제로 있는 세계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천국을 지금 꿈꾸면서 사는 일이 가능한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계시록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1절, 2절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1절, 2절.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여러분, 작금의 2016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트럼프라는 미친 인간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답니다. 창녀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이게 이 일이 있은 뒤에 1절에 보니까 메타타우타, 제가 이게 역사의 어떤 전환, 이걸 말할 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18장에 가서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가볼게요. 18장. 18장에 가서 보면, 심판하는 기록이 나와요. 심판하는 기록에.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귀신들에 거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왕들이 그 도시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그러면 바벨론이 도시 같지만 도시가 아닌 것 같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의 상인들은 또 누구냐 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몇 절인가? 20절. 힘센사 배송면 이것도 야벨린 아 23절에 말이 23절에 이 상인들은 또그이 땅의 권세자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인들이나 세상의 왕들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음행하고 이게 한 문장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대꾸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이 주어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가 프레디커스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부로.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사치바람이 치부했기 때문이다도 서술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지고 있고 저기 20몇 절에 뭐 가서 보니까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그렇게 더럽게 음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음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19장 3절에서 그 도시 음행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음행. 그래서 성경에서 어덜터리 간음죄에 대해서 그 간음죄가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간음죄를 저지르면 안 돼야 됨을 그 도덕적인 그 규례를 주시는 것도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간음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세리와 창기를 가장 큰 죄인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특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창기 같은 경우 창녀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18장에 보면 이런 심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심판이 있고 19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그거군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 사람도 이 고백을 안 해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걸 세상 임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삶을 구해 줄 것을 돈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돈, 권력, 명예.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론이 뭐 가지고 꼬셨어요? 금 가지고 와. 그거로 금송아지 만들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막그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은 달라요.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수호 에스더라는 여자가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던데, 뭐, 이 화면을 보니까 뒤 화면은 안 나도 교회가 제법 커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복을 못 받은 삶이에요. 지금 미국 목사가 돈을 신으로 알고 있다. 한국 교회가 미국 목사까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미국 목사까지.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로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뇌를 다 빼놓은 거다 똑같은 거죠. 영광? 이 영광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상 수상한 여배우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아니란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박주성이가 꼬리 눕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우승하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의, 선, 그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거. 증명의 그 성경 기록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반복이라도 이미 뭐,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이 좀 참으시고요. 뭐 하나님 말씀 다시 그냥 읽으면서 들으면서 곱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두절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여기 그 댓글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아니 좀 이런 어려운 말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되었는데 은혜로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얻지 못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의롭게 되지 못한 거잖아요.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를 범하였으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건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막 세상에서 상 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업적 날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큰 공로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세상 영광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니까요. 학문적 업적 이루고, 학문적 업적이요? 그다 불살라질 거예요, 나중에. 학문적 업적 이루고, 무슨, 유엔 대사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상 받고, 템플턴 상 받고, 한경직처럼. 이런 건 세상 영광이라니까요? 설사, 종교단체가 무엇을 구성해가지고 상을 종교인들에게 준다고 쳐요. 여전히 그것도 세상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소서!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자 교회에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시자고요. 이렇게 살아가서 지금과 같이 전도와 선교의 토양이 좋을 때 보여주시자고요. 작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망가졌을 때. 그렇죠?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세계 대형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교회다. 이딴 게뭔 자랑이에요. 이딴 게. 세계의 선교사를 몇명 파송했다. 이게 뭔 자랑이에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가 그걸 제일 잘했잖아요. 그렇죠? 온갖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다 받아들인 라오디게 교회. 세상의 것 모든 걸다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교회 만들고 그 여의도 순복교회 만드는 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권력은 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권력은. 그렇죠? 근데 우리 권력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권력이 세상 임금이 다 틀어진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패하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력을 적당하게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권력을 때가 차면 또 망하게도 하시는, 패하시기도 하게 하시는 그 진짜 하늘의 권력이, 권력 같은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어지는 말이 너무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옳으시다. 구원과 영광과 권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참되지 않고 불의하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왜 이게 문제죠? 인간들이 머리를 있는 대로 쓰고 해서 발전시켜 놓은 가장 최고의 세계가 2016년 오늘이잖아요. 이 오늘날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최고로 발전시켜 놓은 사람들이 그 구축한 이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의 예언에 딱 들어맞잖아요. 성경에 딱 들어맞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들어맞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을 믿고 살아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성경이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참되시고 의로우셔서 심판 역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큰 창녀,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에게 갚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심판당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결국 두 중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그 여자에게 당할지라도 결국 그 죽음은 궁극적 죽음은 그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라는 거죠. 그러죠. 구원 영광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나 옛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탄은 적그리스도, 옛뱀,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나 바벨론은 성경에, 아니,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옛뱀은 악의 기원?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쓰여졌다고 보면, 큰 음녀는 악의 정체, 악의 모습. 그렇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말을 하는 거고,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악의 실제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거죠. 사탄, 적그리스도, 옛뱀, 그리고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 적그리스도, 옛뱀. 이건 문학, 사탄은 이름이고, 지칭하는 거죠. 이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 이름 황순기 같은 이름이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사탄 역시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 설명이죠. 존재 설명.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 God.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했다고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라고 하는 건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존재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을 하려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황순기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똑같이 정반대로 사탄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인데 문학적으로 옛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뱀이라고 또 창세기엔 돼 있고 계시록엔 옛뱀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악의 기원?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을 때 말을 했고요. 일단 큰 음녀는 악의 정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말을 하려고 할때큰 음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은 실제로 있었던 그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악의 실제 모습을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큰 창녀라고 말하고 2절에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음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국가면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일 종교 제1의 종교인 국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벨론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보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볼게요. 또 나는 큰 물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왕권을 잡으셨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잡은 날이 보니까 왕권을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6절에 왕권을 잡으셨다 그랬는데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기뻐하며 왕권을 잡으셨으니까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왕권을 잡은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날.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를 자신의 통치자인 주, 즉 왕으로 모신 날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죠. 그 거듭남은 부활의 전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취소는 없어요. 가끔 기독교계에 구원 취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도 구원 취소가 없죠. 그리고 한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유행하기도 했는데 구원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하심이 그 신이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이 부끄러운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한때 유행이 됐었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날이 같은 날이고, 그렇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 잡은 날이 어린 양의 혼인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부는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시죠, 8절에. 그렇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래요. 그렇죠? 요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깨끗한 옷을 입는 거, 이걸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나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의, 하늘의 믿음을 받는 의로운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시험 보지 않으세요. 절대 성경 시험 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정말 쓸모없는 공과 같은 그런 성경 공부, 그게 무의미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알아서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가로 열고 극한에 메꾸기 하고, 그 다음 뭐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다 모를까봐 찾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답까지 적어놔두죠. 마태복음, 무슨, 7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거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거기다 답 적어보고. 이런 행위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문장, 문단을 통한 그 메시지를 내가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의 의로운 행위,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심을 그 다음 장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 볼게요.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여러분, 복이 이거예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되게 얻고 싶죠? 근데 그거 다 쓰러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버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절대로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물론요, 여러분들, 제도가 그러니까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제도가. 뭐, 선진국처럼 잘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다면, 저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아서 미국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학교에서 별걸 다할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개를 할수 있지 뭐그 정말 그 종류가 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몇 개밖에 없죠. 그리고 뭐 운동하고 음악, 뭐 미술, 뭐 사진, 그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아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심지어 데모도 가르치고 뭐 그러는데 시위하는 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돼 있는 경우는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교육이 여기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탄다거나 뭐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뭐 정말 공부하는 걸 정말, 뭐, 영어 따로, 수학 따로, 뭐, 과학 따로, 뭐, 해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돈을 더 나가서 벌고, 허드렛 일까지 하고, 아이들을 졸라매서, 뭐, 다른 걸 아끼고 하면서, 아이들을 거기에 막, 그런 것들을 다그 수강하면서 살게 하잖아요. 그건요, 돈을 벌어서 벌어서 돈을 쓸데없이 벌어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을 세상의 악한 교육 제도의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키우라면 애를 훨씬 잘 키울 것 같다. 제가 애 키운 게 5점밖에 안 된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키워서가 아니라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느 분께 제가 애 키운 것을 지금 키우려면 잘 키울 것 같아요. 지금 키우면 저는 과외를 잘 시키지 못할 형편이어서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가르치지 못할 수준이 되면 못 가르치지만 같이 앉아서 뭘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지금이란 말이에요. 성적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초등학교는 정말 실컷 놀게 해줄 것 같아요. 정말 실컷 놀게 해줄 것 같아요. 정말. 아무튼지 여러분, 복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라는 거죠. 복이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것도 결국 쓰러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꾸시잖아요.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래 꿈을 꾸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비신앙적으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 키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복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신자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가 복인지 모르고 한국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복으로 알고 또 그것도 전부 노력이 아니라 그냥 기도 한 방에 소원성취 만사행통 무병장수 따위를 노리는 일까지 막 저지르고 있고 또 돈을 뜯어내면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복권 사는 심정으로 갖다 바치게 만들어서 대박 터지는 사업에서 대박 터진 사람들 하나씩 예를 들면서 너도 나도 돈을 기쁨으로 갖다 바치게끔 만드는데 그뒤 속셈은 마귀가 다 읽고 있어서 아 저것들이 이 땅에서 십일조라는 돈을 내면서 열 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십일조 계명을 내가 설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저당 잡아야 되겠다 하는 데에 그 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건돈 많이 내서 돈 많이 벗는 돈 놓고 돈 먹기 십일조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장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장들을 하지 못하겠네요. 벌써 9시 반. 그러니까 요거 빨리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19장 후반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또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그랬죠? 흰말은 6장에 나온 그 흰말 탄자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사정을 보면 악질 친일 잔재 세력들이 그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희들의 그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2편의 말씀 여기도 그대로 있잖아요.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이 글을 써놨었죠. 여러분 웹사이트 방문해 보셨어요? 제 말이 조금 안 좋게 보내신 분들은 안 좋게 보는데 제가 변명은 아닌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지금 간다. 지혜자가 어디 있는데 아니 전능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라는 건 맨날 잠만 쳐 자빠져 자냐? 함 나와보라고 해. 그리고 점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 지금 쇠파이프 들고 가는 중이다. 여기에 쇠막대기를 좀 쇠파이프라고 우리가 현대 쓰는 말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발췌 시편 잠언 열왕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욕하는 거다 말이 거친 거라고 하지 말고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지나치게 우아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별로예요. 너무 고상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별로예요. 이거 예수의 모습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건 왕국 왕에나 아그왕그그 왕국 왕국에나 가야 될 거라는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설에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사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설적 표현도 그대로 실려 있고. 그렇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돼 있지만 독사의 새끼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감이 옳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걸 문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들의 표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손한 어투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해서 공손한 어투로 존중의 말로 하겠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히려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 지혜자가 어디 있는데 아니 전능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라는 건 맨날 잠만 쳐 자빠져 자냐? 이게 바알 가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말이잖아요. 니네 하나님은 잠을 자는 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엘리야랑 맞짱 떠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 있어! 지금 쇠파이프 들고 가는 중이야! 그렇죠? 이것도 넣어드릴까? 이것도, 우리 웹사이트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더 드려볼게요. 댓글창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19장에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19장 초반부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심판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면이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탈출, 흑암에서의 탈출, 그 다음에 19장 이후서부터는 이스라엘 속에 남아져 있던 그리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남아져 있던 그 세상을 끄집어내는 내용이 출애굽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원의 역사에 심판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잖아요, 언젠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저는 원죄를 믿지 않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없는 빨가벗어도 모르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욕심도 없고 그렇죠. 성욕도 생기지 않는 그런 아기 때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보고 그 마태복음 18장 19장 천국은 소 이러와 같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근거 구절로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죠. 교육 때문에 죄를 짓든, 뭐 때문에 죄를 짓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그 하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내가 남아져 있는 세상 것들, 그렇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을. 그 율법들을 폐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차라리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더라도 그것을 유익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천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왕권 잡으신 것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선언적 말씀,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쇠지팡이를 가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이시며, 신실하시며 참되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19장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장치가 그대로 남아져 있고 인간들이 깨진 심령으로 만든 도덕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어떤 개선을 가하는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임하는 거다라고 하는 목사들 숫자가 보니까 꽤나 많이 있어 보여요. 근데 아니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다 사라지는 거죠. 바다도 또한 없어지는 겁니다. 바다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2절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먼저 올려드리고 2절 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제가 댓글창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게 2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21장 2절 2절은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먼저 올려놔 드리고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를 빼고 요거만 갖고 이제 임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임하는 거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성경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위치 이동을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그렇죠. 바다 위를 걷는 게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바다라는 물 위에 인간으로서는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질량이 있는 인간이 물이라는 그 액체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게. 그렇죠? 똑같이 나는 또 거룩한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이라는 저 높은 곳에서 땅이라는 그 낮은 곳으로 공간 이동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근원을 말을 하는 거죠. 근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냐. 이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나라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나라라는 거죠. 출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게 저 공간에 계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묘사가 있냐 하면 남편 여야 단장은 신부와 같이 차리고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처럼 차리고 신부같이 차리고 단장은 신부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너희들은 왕 같은 뭐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새 예루살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나라에 부활된 성도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면. 3절, 4절도 제가 여기다가 찍어서 올려놔 드려볼게요. 3절, 4절. 아, 이게 안 올라가네. 글자 수가 너무 나와서 한 절씩 따로 해야 되겠네요. 한 절씩 따로 3절하고 4절하고 여기서 보면 보실래요? 이어지는 설명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때에 나는 큰 보좌에서 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 이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절의 말이 높은 하늘이라는 곳에서 낮은 땅이라는 곳으로 임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명으로서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간 이동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시간상 벌써 45분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할게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망을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고 보아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여전히 나쁜 것들이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과연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인류가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은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해야 오늘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도 세상에서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 따위는 배가 침몰할 때에 배 속에 있었던 금이나 갈매기 똥도 같이 침몰하더라. 그렇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침몰하기 전까지는 금은 귀했고 새똥은 치워버릴 더러운 거, 가치 없는 것이었지만 침몰할 땐 마찬가지더라.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와 같이 내가 영광이 귀하고 귀하다고 여겼지만 그것 역시 다 쓰러지고 말 것이므로, 빛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이므로, 자취도 없이, 또, 20장인가에 보면, 연기처럼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처럼 쓰러질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갖고 살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땅, 저 천국을 꿈으로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누리시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성을 작동해서라도 현명한 삶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계시록을 그러니까 전부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해서 비밀의 집에서 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끝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